1977년 12월 31일 박사이어 1977년 12월 24일 길성춘어 1977년 8월 13일 김진표어 1978년 2월 24일 강계리 최나이는 어려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 오히려 영락 없는 곱비리 원하는 건 대비리 언니와의 하룻밤의 사랑을 찾아 방랑자 맥주에 노가리 야리와 따가리 포카리 소주 타면 뻑가리 분위기 타면 비디오방 분위기 오방 비디오는 못 봐 호흡 짭짭하다 영화 끝나 무질서한 낙서 젊음을 막서 이쁜이 손끝만 닿아도 그때 막서 딱딱하게 말하지 마 네가 나를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첫 담배는 낯질해 첫 키스는 달콤해 첫 섹스는 강렬해 얼떨결에 시작했던 설레었던 것들 이제 익숙한 것들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그땐 그저 그렇게 모든 게 설레였었네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이젠 그저 모든 게 다 익숙해졌네 Whoa, no. 흘러가는 시간 속에 찾을 수가 없어 나를 돌아봐줘 그대여 나를 돌아봐 아직 우리는 적기에야 이쁜 여자만 보면 모두 내 깔이지 너 쟤랑 찼어? 당근 얄짤이지 입만 살아서는 반코 한코 경험은 절 많고 가리지도 않고 하지만 사실은 새빨간 다구라 현실은 세운 상가 사온 빨간 마후라 거친 화면에도 후린 탁탁탁 탁, 탁. 그리고 한 가지 더 힙합 팝 팝 동산바지 통큰바지 골반까지 우린 무리지어 길거린다 내 차지 걷는 폼도 절룩이며 리듬을 타고 문나이트 벤치먹과 한자 야리를 까도 내가 틱탁 하면 get on stop 내가 라리다리 하면 we like to party 오에오 하면 오에 설레였었네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이젠 그저 모든 게 다 익숙해졌네 Oh no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나를 돌아봐줘 그대여 나를 돌아봐 아직 우린 젊기에 갑자기 나왔던 서태지와 아이들 10대들의 맘을 잡아 끈 음악과 춤 학교가 끝나면 한 손엔 더블데크 들고 누리트에서 춤을 추는 게 하루의 끝 좀 있는 놈들은 케빈 클라인 아님 게스 없는 놈들은 삥뜨거나 아님 거더리 말 안 들으면 존나게 패스 그때는 겁만 주면 뭐든지 다 됐어 디스코 바지 앞이 뾰족한 알라딘 신발을 신고 놀러갔지 이를 찾집 눈 맞으면 다른 동네 깔치와 깔식 야리한 까치 돌려피며 하는 올림픽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 서로 동서 그냥 웃어 비오는 밤에 함께했던 한 소녀와의 첫 키스 그처럼 그리움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그때 그 시절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그땐 그저 그렇게 모든 게 설레였었네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이젠 그저